추억의 골든 팝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든 팝스 이광용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 방송에서도 의지만 강하면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는 뭐 그 비슷한 이야기를 언급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를 잊어먹거나 단단히 조함했던 끈을 느슨케 하여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감기 같은 병이라도 걸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본능적인 방어 심리로 뉴질랜드에 온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한 번 정도 걸렸을까요? 거의 정신적인 문제라고 감기 걸린 동료들에게 핀잔을 주곤 했었는데, 며칠 전 이런저런 이유로 자포자기 심정이 들어 그 의무감을 조금 내려놨더니 머리는 아프고 목은 부어오르고 흡연량은 점점 많아지고 몸이 말이 아닙니다.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려야겠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그리고 항상 그래왔듯이 일이 천직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해야겠습니다. 추억의 골든팝스 오늘 첫 곡, 조 코커와 제니퍼 존스의 도움으로 나약해진 몸과 마음을 달래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베어 위비롱입니다. 'Cause I'm where we belong, up from the world we know, where the clear winds 내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길은 멀고 가는 길은 험해도 우리는 매일 한 걸음씩 올라가야 합니다. 저 높은 곳으로 말이죠. 참 좋은 가사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와 얽힌 일화가 한동안 미국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음악이 쓰인 영화 사흥과 신사를 제작한 친구가 돈 심슨이라는 친구인데 바로 그에 얽힌 이야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는 두 가지 이유로 이 노래가 히트하지 못하고 우리 영화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불평을 많이 했다는데요. 첫째는 이 노래를 부른 제니퍼 존스의 목소리가 너무 스위트하다, 너무 부드럽다. 그래서 그녀가 전에 히트곡이 별로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대중적인 관심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이 가수부터 혹평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노래 자체가 약간 70년대 스타일이기 때문에 진부하고 시대 감각에 뒤떨어졌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혹평을 하고 다니면서 감독에게 분을 사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곡이 나중에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음악 관계자와 상은 받았어도 히트는 하지 못할 거라고 공개적인 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결과는 빌보드 1위까지 석권하고 이 노래 판매는 플래티넘을 기록하는 경이적인 판매고를 올리죠. 이 제작자 그 이후로는 또 어떤 변명을 내놓았을까요? 지나치게 자기 주관을 강요하는 세태에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욱 매사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하는 김에 사흥과 신사 얘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 콜린스의 음성으로 Against the World입니다. 이 영화 감독한 감독 얘기 거론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다 실망한 감독이라 개인적으로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강과 신사를 감독한 분이 테일러 핵포드라는 친구인데 그는 이 영화로 헐리우드 주류 감독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 후 지금 들으신 어게인스트 올 오드 영화와 화이트 나이트, 우리에게는 백야로 개봉이 됐죠. 이 두 작품을 연이어 감독하여 80년대 명성을 쌓게 되죠. 또한 80년대 후반에는 영화 라밤바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 후 10년간의 침체기를 걷다가 2000년도 초반에 맥라이언과 러셀 크로우 주연의 드릴러 프로버블 라이프를 제작 감독하지만은 기대에 못 미치는 흥행과 비평가들의 혹평 속에서 다시 10년간의 영화에서 떨어져 있게 되죠. 그러다 2013년에 그 정도 경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니퍼 로페스 주연의 이 파커라는 영화로 다시 영화계에 등장하지만은 또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혹평을 받게 됩니다. 그가 절치부심 끝에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코미디 드라마 더 코미디언을 내년에 개봉을 앞두고 지금 한참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무튼 영화 마지막 장면 특히 인상적이었던 사흥가 신사 영화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노래 이어집니다. 80년대 중반 젊은 우리들에게 깊은 상념 뭐 그 비슷한 걸 빠지게 했던 노래 나이프입니다. 로아겔입니다. 지금 들으신 곡들 중 첫 곡 A Bear We Belong과 지금 들으신 이 라겔의 나이프 모두 82년도 노래였더라고요. 82년도 하면 프로야구를 만들어 당시 대통령이셨던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시구를 마치 야구 선수처럼 퍼펙트하게 하시던 것이 저는 먼저 떠오르는데요. 당시 대통령의 공을 받던 포수가 20대 초반의 이만수 전 SK 감독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야구계의 맏형이 되어 있습니다. 82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히트한 곡이 무슨 곡인지 아십니까?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바로 이 곡입니다. 이 곡이 82년도 곡이었더라고요. 정말 국내외로 팝 음악에 무지한 일반 시민들조차 흥얼거릴 정도로 엄청 인기가 많았던 곡이었죠. 그러나 그녀의 순수한 모습을 좋아했던 한국의 골수 팬들이 참 아쉬움을 느끼게 했던 그런 곡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피지컬 노래 이어집니다. 82년도 연말 빌보드 차트 1위 곡입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의 피지컬이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한국 분과 한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2000년 초반에 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려지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세계적인 미녀 가수와 10년이나 살았으니 아마 그는 복 받았음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노래와 함께 전 세계에 사랑을 받았던 노래가 82년 당시에 말입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폴 매카트니가 곡을 쓰고 스티비 원더와 듀엣으로 흑가백의 화합을 피아노 건반에 빗대어 노래한 에버니 앤 아이버리입니다. 자,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에버니 and ivory live together in perfect harmony side by side on my piano keyboard oh lord why don't we 제가 내친 김에 82년도 주요 뉴스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당시 미국 대통령이 레이건이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나카소네 내각이 막 출범할 때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개인 숭배를 금지하고 모태똥 사상보다는 현대화 노선을 중시하는 세헌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 이 82년이 중국의 근대화를 다지는 초석을 이루는 중요한 해였지 않았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소련에서는 브레즈네프 소련 서기장이 사망했을 때도 82년도이고요.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 아르헨티나가 기습 점령한 포클랜드를 공격, 전쟁이 발발하여 서방 진영 간에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당시에 들게 하기도 했던 것이 82년도였습니다. 그 당시 송대관 씨의 해뜰 날의 도입 부분을 표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외국 곡이 하나 있었죠. 전 세계에서 크게 히트한 곡인데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이 게일스 밴드입니다. 센터폴드. 팝송이라는 것이 우리말이 아니다 보니까 가끔 그 내용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머릿속에 잘못 기억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일이 저에게는 참 이 다반사였는데 이 곡 역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곡 제목부터가 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는데 센터폴드는 매거진 같은 잡지에 나오는 누드 사진을 지칭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얼마나 황당했던지 그리고 이 노래 내용이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한 남성 매거진에 누드로 찍은 사진이 나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한 남자의 실제 이야기를 묘사한 곡이라고 합니다. 참 얼굴이 제가 화끈화끈해졌는데요. 저는 이 센터폴드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가지고 한동안 어느 분에게 창피를 톡톡이 당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활동했지만 변변한 히트곡이 없었던 제이 게일스 밴드. 이 제이 게일스 밴드를 일약 슈퍼스타로 만든 그런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르네. 젊음의 희망을 마시자. 영혼의 불꽃 같은 숨결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강산의 꿈들이 우리를 부른다. 김수철 씨의 작은 거인 2집에 실린 젊은 그대였습니다. 82년도 조선일보가 선정한 국내 10대 뉴스를 보니 통금 해제와 교복 자유라가 1위에 선정되었더라고요. 교복 자유라는 그 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뭐 지금까지 느슨한 형태로 존속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도 일제 잔재의 검은 교복과 모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 당시 그 시절을 생각하면 재미있는 학창 시절이었죠.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리는 통행금지. 이건 정말 더더욱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철이 장영자 부부의 어음 사기 사건도 당시 분위기와는 달리 보도화가 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됐던 때도 바로 82년도였더라고요. 또한 감옥에 계셨던 제야 지도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으로 정치적인 망명생활을 하게 된 것도 82년도이고요. 또한 우리들에게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헝그리 복서 김두구 선수가 미국에서 세계 타이틀 도전에 나서 말 그대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정신력으로 투혼을 발휘하지만은 아쉽게 14회의 의식을 잃고 사망하게 되는 해도 82년도였더라고요. 그때 김득구 선수의 어머니 참 어렵게 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오열하시면서 정신을 잃으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줬던 김득구 선수가 생각나는 노래 Eye of Tiger 이어집니다. 들려드리는 노래입니다. 해변의 길손이라고 번안되기도 했죠. 우리에게 참 60년대 말 70년대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앤디 윌리엄스의 Stranger on the Shore입니다. So alone and blue, just dreaming dreams of you. I watched your ship as it sailed out to sea, taking all my dreams and taking all of me. The sighing of the waves, the wailing of the wind, the tears in my eyes burn, pleading my love return. Must I go on like this? Shall I just be a lonely stranger on the shore? Must I go on like this? Shall I just be a lonely stranger on the shore. 원래 이 곡은 재작년에 타계한 크라넷 재즈 뮤지션 에커빌크의 60년대 초반 노래로 기억됩니다만은 그가 그의 딸을 위해 만든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당시에 크게 히트를 하게 되죠. 그 후 여러 가수들에 의해서 인기를 얻게 됩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앤디 윌리엄스의 곡으로 각인된 노래이기도 하죠. 일본 전국 시대 유명한 장수가 52세 나이, 젊다면 젊은 나이에 이게 인생인가 탄식하시면서 피식 쓴웃음을 지으며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그의 일대기를 소설로 읽으면서 파란만장한 영웅 같은 그의 삶보다는 인생이 참 더덥다 라는 그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모든 걸 하나하나씩 내려놓는 준비를 이제는 서서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비스 노래 계속 감상하시겠습니다. Suspicious mind, and we can build our.

나미 씨의 슬픈 인연이었습니다. 이번 가수는 신디 로퍼입니다. 80년대 마돈나와 함께 쌍두마차를 이뤄 팝계를 흔들어 놓았던 여가수였죠. 작년에 국내에도 내한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음악적 능력을 보면은 마돈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끌고 가는 포스는 마돈나의 그것에는 조금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적이고 은유적인 가사인 것 같은데 솔직히 그녀의 의도가 무엇인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 후의 시간, 타임 애프터 타임입니다. 오늘도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은 어찌하다 보니까 1982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추억의 골든팝스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시절이었던 1982년을 이제는 보냈지만 그리고 함께 부딪히고 어린 시절을 보낸 분을 이제는 보내지만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보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갑자기 머리에서 떠오릅니다. 월요일 화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같은 시간에 재방송되는 추억의 골든팝스는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의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밤 9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